brown, brown is yellow, yellow is white, white is white. 많은 것을 더 들어보고 왔지만 다음 곳은 가봐야만 할 것 같아. Shawty I'm fly, 마음이 붕 떠여긴 밑도 위도 윈도우도 없어. 하늘이 파여서 당이야, 너의 눈에 내가 돌고래 처음 볼 테니까 난 꿈뜨. 왜 풍선 툭툭 떨어져도 밑에는 쿠션 아니 모션. 바람이 나 무쇼상 꾸미려버린 나의 미션이야 섹슈얼. 하게 뱉어버린 한숨들은 추진력이 되었고 슝 하고 뛰쳐나간 날 너는 어떻게 보고 있어. 낙낙 삐끗하고 떨어지던 와중 피표 버린 날개를 타고 치쳐 버린 것들의 위로 빅뱅 아니 빙을 하며 뛰뛰어 구름들을 지려밟고 바람이 발등에 밀어불어도 풀고 나 위들은 두 날개로 날아가는 중화의 묶음 쿵 Let's get it finally famous 근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 싶어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온 말이 다시 기로 돌아와서 입안에 씹혀 마음에 대한 감사 현재 내게 삶이란 이런 거지 샤리 아라운 게래 그게 뭐가 됐든지 부모님이 주신 이름처럼 나는 그저 김해하지 어디로 가는지 몰라 Just swerving 어디로 가는지 몰라 저 멀리 yeah 날아가서 구름 밟아 나는 발자국을 남겨 Cause I don't see you anymore anymore 시동 걸어 걸어 boom boom Swerving 어디로 가는지 몰라 저 멀리 yeah. 날아가서 구름 밟아 나는 발자국을 남겨 Cause I don't see you anymore Ain't got a problem yeah, yeah. 발목에 족쇄를 풀어 yeah. 억지로 걸어왔던 벌레 발을 구르더니 딴 거에 안녕 yeah, yeah. 꽤나 많이 둘러봤어 현재 나에 대한 반성 Plus 기모나치는 남성 And I'm getting worried Set me free, how do we set me free? I'll never let me down. Set me free, how do we set me free? I'll never let me down. 어디로 가는 거지 모르지만 just swerving 가르들에 따라 흐르듯이 let me 걸은 거리 팔자고 무한대로 그려 건 담아있는 질리게 다른 영혼의 동선 impossible size space를 방 possible 파리는 계속되어 아시누가 빠시든 이거 일견 뭐 피우는 지금 빙글빙글 하루 밑에 믿은 시간 속에 믿음 yeah